밤비를 맞으며 가자던 군인이 이제는 떠나고 말았네. 밤비 다시 오는데 말없이 말없이 거닐던 그날도 밤비가 끝없이 끝없이 내렸네. 밤새도록 내렸네. 언제까지 끝없이 내렸네. 밤새도록 내렸네.